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바일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린 저 생일도 아마 동생일도 영원히 함께니까 This love, I want a little love. 난 너에게 맘 집중해 좀 더 세게 나를 그네 태초의 DNA 가 널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us 우리만이 true love us 그녀를 볼 때마다 소수가 책임 올라 신기하게 자꾸 말씀이 먼 네게 참 이상한 설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들을까 지내지 말라 힘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바일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탄생이도 아마 탄생이도 영원히 함께니까 운명을 찾아낸 우리니까 후회하지 마라 baby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